50 languages. 43. 43. في حديقة الحيوان.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حديقة الحيوانات هناك. 동물원이 저기 있어요. 동물원이 저기 있어요. هناك الزرافات. 기린이 저기 있어요. 기린이 저기 있어요. أين هي الدببة؟ 곰은 어디 있어요? 곰은 어디 있어요? أين الفيلة؟ 코끼리는 어디 있어요? 코끼리는 어디 있어요? أين الأفاعي؟ 뱀은 어디 있어요? 뱀은 어디 있어요? أين الأسود؟ 사자는 어디 있어요? 사자는 어디 있어요? لدي آلة تصوير. 저한테 사진기가 있어요. 저한테 사진기가 있어요. ولدي أيضا آلة تصوير أفلام. 비디오 카메라도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도 있어요. أين أجد بطارية؟ 건전지가 어디 있어요? 건전지가 어디 있어요? أين هي البطاريق؟ 펭귄은 어디 있어요? 펭귄은 어디 있어요? أين هو الكنغارو؟ 캥거루는 어디 있어요? 캥거루는 어디 있어요? أين هي وحيدة القرن؟ 코뿔소는 어디 있어요? 코뿔소는 어디 있어요? أين هو المرحاض؟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هناك مقهى. 카페가 저기 있어요. 카페가 저기 있어요. هناك مطعم.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أين هي الجمال؟ 낙타는 어디 있어요? 낙타는 어디 있어요? أين هي الغوريلا والحمار الوحشي؟ 고릴라하고 얼룩말은 어디 있어요? 고릴라하고 얼룩말은 어디 있어요? أين هي النمور والتماسيح؟ 호랑이하고 악어는 어디 있어요? 호랑이하고 악어는 어디 있어요?